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알 못, 영화 알지도 못하면서 팟캐스트 1회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알 못, 도토리 작가고요. 안녕하세요. 알반 PD입니다. 네, 알PD라고 할게요. 알PD 좋다. 네, 알반과 도토리, 저희 지금 영알 못 팟캐스트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영화하고 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영화를 즐기는 소시민 두 명이서 모여서 한번 재밌게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입장이 똑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얄반 PD님께서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취미 정도죠, 저도. 네, 개봉하는 영화는 웬만한 거는 극장 가서 다 챙겨보실 정도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또 영화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일단은 보통 수준보다는 좀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죠? 아, 네. 영화라는 게 사실 뭐 작정하고 보려고 하면은 봐야 될 영화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뭐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그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팟캐스트 제목 영화 알지도 못하면서처럼 하나의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PD님께서 좀 해주시는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배워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녹음이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녹음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좀 첫 방송이라서 미숙한 점도 많을 텐데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영화가 뭐죠? 첫 번째 영화는 첫 번째 영화는 제가 정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그 도토리 작가님한테 여쭤보지 못했는데 왜 그 슬라이딩 도어즈 첫 번째 작품으로 정하게 되셨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특별히 좋아하신 영화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처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 자체가 저도 이번에 이제 새로 보고 나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지만 그 전에는 뭔가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대략적인 틀은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험생활 수험생활 하면서 저희 나이가 나오네요. 어머. 네, 저 10대라고 해도 아, 10대 때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방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VCR 말인가요? 그 VCR? 테이프 말이. 아, 좀 요즘 어리신 분들은 비디오 잘 모르시나? 네.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밤 10시까지 야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독서실로 이동을 해서 1시 반까지 독서실에서 또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놀지 못한다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1시 반에 막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 빌려가지고 어쨌거나 이걸 꼭 보고 가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캐치온이라고 유료 영화 채널이 있긴 있었는데 영화를 접하는 그 매체가 그 메이저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유선 케이블 일반 텔레비에서 해주는 영화는 또 했던 걸 또 해주고 그런 영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비디오 이제 대여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재밌게 보셨던 영화였나 보죠? 근데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어쨌거나 학교에 막 시달리고 집에 오면은 영화를 틀기는 트는데 네. 계획은 끝까지 보고 자는 게 계획인데 영화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며칠을 그냥 그 기네스 펠트로가 지하철을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에서 영화가 갈리게 되는데 항상 그 부분에서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잠이 들어버려서 네. 못 보고 제 영화를 반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됐죠. 저희 팟캐스트는 이제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 개봉작이나 극장에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스포일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약간 일부러 90년대 영화를 선택했던 게 스포일러를 말씀드려도 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제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혹시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이 저희 얘기를 듣고 좀 영화를 좀 더 재밌게 접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스포일러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영화 언저리에 이제 얘기를 좀 그것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아, 그래서 말을 마저 하자면은 어쨌거나 이게 선택에 관한 선택일까요? 네, 상황일까요? 그렇죠. 보통 이 뭐 이프 가설이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프 가설 그게 뭔가요? 예, 그 영화에서 만약에 이프 이프라는 이제 전제를 두고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플롯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투트랙. 아우 처음 듣는 용어가 굉장히 예, 많습니다. 투트랙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투트랙이라는 용어는 저는 언제 들었냐 하면은 그 최근에 많이 흥행했던 부산행. 부산행 연산호 감독이 이제 그 서울역을 같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그 같은 소재를 두고 이제 두 영화를 이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는 그런 거 이제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시길 그래서 또 그렇게 네. 네네네. 어쨌든 네.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 영화는 이제 그 첫 번째 영화는 슬라이딩 도어즈 98년도 작품이죠. 아, 98년도. 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그 영화는 편한 감상을 편한 감상. 네. 일단은 가볍게 한번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현대인들이 항상 모든 선택에 뭐 모든 게 다 선택이잖아요. 점심을 뭐 먹을지, 네, 그렇죠. 뭐 쇼핑을 할 때 뭐를 살지 그런 하나의 사소한 선택이나 또는 이것을 산다, 사지 않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 그런 거를 한번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를 다 빼더라도 좀 잔잔하게 한번 뭐 시간 때우기 용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저급할까요? 그렇게 또 가볍진 않지만 킬링타임 용으로 그렇죠. 한번 보시기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네스 펠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릴러물이나 이제 플롯을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영화는 달리 이렇게 저는 맞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느린 템포로 아예 음악도 빼버리고 되게 남들이 좀 되게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도 전개가 되면서 너무 막 이야기 급변하지 않는 요 정도 영화 템포 영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포장을 해주신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 말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영화를 안 보시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줄거리를 좀 부탁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요? 네. 기네스 필트로가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헬렌이고요. 네. 그 이제 남친. 남친이 또 나쁜 나오죠. 놈이지. 예, 나쁜 놈. 나쁜 놈이 거기서 이제 제리라고 있습니다. 제리. 그리고 제리의 그 또 다른 여자친구이자 이제 그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륜녀가 또 리디아라고 있죠. 아, 이름이 리디아. 그 이제 등장인물은 주인공 기네스 펠트로 헬렌, 그리고 남자친구 제리, 그리고 이제 헬렌이 운명적으로 슬라이딩 도어즈 해서 만나게 된 인물이 제임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남녀 간에 엇갈리면서도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기네스 펠트로 이제 영화 시작은 조금 암울하게 시작을 해요. 기네스 펠트로는 이제 영국에서 그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인데요. 네, 그 그렇죠. 어떤 계기로 실직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비품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썼죠. 보드카였나요? 네. 무슨 술을 이제 그 마셔가지고 하여튼 아무래도 근데 임원진에서는 좀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네스 펠트 자르려는 구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실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영화의 중요한 그 갈래길이 나오게 되죠. 네. 그 이제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게 이제 영국에는 그 저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는 이제 지하철이 아직 없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지하철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기네스 펠트로가 가까스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고 또 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로 전개가 되죠. 맞습니다. 그 제리랑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소개를 보면 불륜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제리와 헬렌. 헬렌은 그 제리는 글을 쓰는 남자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좀 표현이 틀렸죠. 아, 출근을 하지 않고 네, 이제 집에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리를 남겨두고 헬렌 혼자 출근을 했다가 출근하자마자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 원래는 퇴근 시간을 채워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날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뭐 꼬마 아이가 아주 깜찍하게 방해를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방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에 갔을 경우에는 그 제리와 바람 피는 걸 목격하게 되죠. 리디아. 예, 그 결정적인 예, 순간 보게 되죠. 예. 네, 보게 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타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제임스랑 잘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예. 지하철을 탔을 때 제임스를 만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지하철을 예, 타서 제임스랑 예, 사담을 나누다가 예, 목격을 하고 술집에 가서 아마 다시 만나는. 예. 그, 이 영화는 그 정석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이야기대로 잘 이제 이끌어 가는데, 로맨틱 코미디가 다 거기서 거긴데, 이 영화에서 신선한 점은 이제 상황이 두 가지로 전개가 된다는 것. 이제 그게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헬렌이랑 원래 남자친구인 제리가 이제 그 로맨틱 의 중심이라기보다는 헬렌과 그 헬렌의 새로운 남자 제임스죠. 그 제임스가 이제 그 영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근데 이름부터가 제리는 네, 뭔가 좀 하찮아 보이고 제임스는 뭔가 좀 네, 괜찮아 보이고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뭐 주인공 이름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화의 이제 대충적인 이런 줄거리는 그렇고요. 그 이제 재밌게 보셨다니까 좀 기억에 남으셨던 장면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제 예. 저는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왜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택이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말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예, 하나의 정해진 틀을 향해서 그렇죠, 가기 때문에 예, 지하철을 타고 안 타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그 헬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주제는 있었다고 봐요. 헬렌이 어떤 그 주제인가요? 여자 혼자로서의 어떤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각성. 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오롯이 이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그 이제 두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알반 PD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은 사양. 그냥 영화 얘기 한번. 예, 예, 예. 자, 지하철을 타고 그 제리의 외도 행각을 목격을 하는 것과 네, 그렇죠, 지하철을 놓쳐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것,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좋으실까요? 만약에 몰랐던 경우라도 결국에는 이제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임스와의 어떤 그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제리는 어차피 좀 과거의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상황 다 뭐 저한테 닥친다면 저 스스로 알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는 빨리 알고 그 나쁜 상황을 좀 이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있으면 저는 좀 나쁜 소식을 먼저 그거 알고 싶은 그런 쪽일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채로 속아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도 재밌는 게, 만약에 그 헬렌이 모르는 채로 속아서 사는 게 상황이 훨씬 좋았으면은 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는데 네, 헬렌이 모르고 속았을 경우에는 별로 뭐 대단한 게 없죠. 서빙 아르바이트하고 샌드위치 배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외도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또 회사를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를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모르는 채 속아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진실이라도 알아야 한다. 가문 뒤에 비가 온다고 그 이제 땅이 더 굳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의 대충 이제 줄거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네, 이제 트리비아라고 있습니다. 트리비아 제가 이제 뭐죠? 오늘 약간 이제 알아온 내용들은 영화 IMDb 많이 들어가 보실 건데요. 네, 그 저도 거기 대사 찾으러 종종 들어가곤 네, 하죠. IMDb.com에서 네, IMDb.com에서 이제 제 발번역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영화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슬라이딩 도어 한번 원어 발음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슬라이딩 도어. 네. 네. 제 트리비아 좀 알아왔습니다. 혹시 네, 그 미니 박 작가님, 아니 그 이제 죄송합니다. 도토리 작가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괜찮으시죠? 아우, 괜찮아요, 이필이님. 네, 성정, 패밀리 네임 정도는 이제 까도 되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박씨이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신상이 털리실 거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상 네. 털리는 것. 저희는 정말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초야에 묻혀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네. 두렵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원래 제의를 받았던 게 그 영화 배우 미니 드라이버라고 혹시 아시나요? 굿윌 헌팅에 나오는 예, 그렇죠. 이제 미니 드라이버가 원래 이제 불망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또 저는 영국 영화라서 이 배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아시는 엑스파일의 여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지리안 앤더슨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여자 주인공 스컬리? 스컬리인가요? 예, 스컬리 맞죠. 그 스컬리 원도 여자 주인공으로 제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그 기네스베트를 하길 잘했나요? 그 유약한 이미지 만약에 미니 드라이버가 했다면은 주먹을 너무... 날렸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스컬리는 총을 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엑스파일 그 스컬리 여태 또 한참 인기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 대중들은 어떤 이제 여배우나 그런 너무 매칭이 잘 되면은 그 이미지로 박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올리비아 하세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이제 올리비아 하세가 이제 많이 배우로서 이제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런 걸로는 이제 너무 활약을 많이 했지만 여배우로서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딱 멈춘 게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줄리엣의 이미지로 박제가 돼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글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영화를 평균 수준 또는 평균보다 조금 모자라게 아는 수준인데 사실 올리비아 하세가 로미오와 줄리엣 말고 다른 영화 뭐 찍은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기는 있고, 한가요? 네, 근데 책받침 여신이었죠. 네. 잠깐만 자꾸 연식이 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발음 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해주시고. 이제. 예. 여러분 그 영화 이 감독이 또 있습니다. 피터 홀트 제가 발음이 많은 점은 피터 홀트 감독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네스벨트로 이렇게 서빙하다가 네. 머리 긴 약간 추적게 생긴 안경 낀 남자 아 예쁜 아가씨 일하지 않을 때 뭘 네. 하느냐 그 사람이 감독입니다. 어머 세상에 네. 자기가 자기 영화에 그렇게 이제 조그만 영화로 그 역할로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길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감독님이 그러실까요? 그 한국 영화는 이제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 그 감독이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님이 좀 그랬던가요? 그렇죠. 이준익 감독은 다른 감독님도 영화도 조금씩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올리버 스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영화에 대사 한마디 꼭 넣어서 이렇게 출연하는 걸 이제 좀 좋아하시거든요. 아, 자 본인의 영화에 직접 그 출연하는 걸로는 우디 알렌 감독님. 감독 그렇죠. 제가 또 그 감독님이라 그러니까 뭐 좀 그 대단한 감독님 약간 간의 수공업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다 네. 알아서 하시고 이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다 알아서 하시는 스타일이시려면 네. 이제 요 감독 그런 이제 영화를 보시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영화 감독 이름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그 슬라이딩 도어즈 감독도 하고 배우로도 나오는데 이제 그 안경 쓰신 그분이 이제 그 감독님이시고 마지막에 제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감독님 이름도 확인을 했는데 그 이제 고 맞더라고요. 이제 영화 트리비아에도 그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이제 감독님께서 그 조사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지금 지금 예, 주로 예. 쫙쫙 그어가면서 지금 예, 감독님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영국 배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으면은 미국 스타일의 이제 뭐 억양이다 영국 스타일의 억양이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임스의 억양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이나 뭐 이제 스코틀랜드나 그거까지 거기서 세분해서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제임스의 어떤 억양이나 그런 게 약간 좀 그 헬렌이나 게리가 쓰는 게리 또는 그리고 게리의 그 제리의 그 제리죠 제리 제리의 불륜녀 리디아가 쓰는 억양이랑 완전히 다른 억양을 쓰는 새로운 인물을 투입했다는 거에 저는 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어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세 명의 삼각관계의 타이를 풀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네. 영화에서 이방인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방인의 어떤 설정을 위해서 일부러 좀 억양을 좀 더 강하게 완전히 외국인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같은 영국 억양을 쓸 때 조금 더 강한 억양의 남자를 좀 투입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일까요? 아 서울과 인천? 서울과 뭐 예 네. 인천 정도 인천도 서울만 쓰지 않나요? 미세한 차이. 네 그리고 아, 그 감독님이 그 록밴드 퀸 아시죠? 퀸 알죠. 예, 퀸의 그 40년 동안 헤어스타일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그 기타 메고 그 퀸의 브라이언 메이라고 계시는데 아, 그것까지 혹시 예, 파마 머리 해서 그분이랑 좀 친구시래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영화를 위해서 어나더 월드라는 이제 음악까지 만들고 영화 잘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잘 됐는데 어, 그 노래가 슬라이딩 도어즈 노래인가요? 아, 그거는 영화에?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이제 대본도 갔다고 해요. 브라이언 메이랑 친해 가지고 이제 대본도 갔는데 이제 제작상의 어떤 그런 이제 타이밍이랑 이런 게 안 맞아서 그 영화에 삽입되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따로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그 곡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앨범으로 발표를 했다는 그런 트리비아가 있었습니다. 아, 트리비아가 네. 근데 뭐가 트리비아? 트리비아는 비하인드 트리비아, 스토리가 트리비아라고 저도 있는데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제작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는 누구 역할을 이제 누가 원래 하기로 돼 있었다 뭐 그런 거를 트리비아라고 하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그 정도 되고 기네스 벨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예쁘게 나오죠. 그게 그 한국에서는 이제 잘 나갈 때 좀 더 많이 나가는 뜻으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그런 말 아시나요? 아, 그렇죠. 네. 기네스 벨트로 필모그래피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절에 95년도에 브래드 피트와 찍었던 세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화? 어, 네. 얼핏 거기서 섹시 새색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새색시 네, 새색시라고 하나 그 아 새댁으로 새댁 그 브래드 피티와 결혼한 새댁으로 나오죠 세븐 아 그 당시에 실제로도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네, 같이 영화를 찍었었나요? 그쯤에 아마 연애를 아, 영화를 찍으면서 사귀게 됐나요? 아마 보통 그렇게 눈이 맞으니까 그게 네. 세븐이 이제 그 95년도 작품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기네스 벨트로가 각인을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팬들이 내가 기네스 벨트로다, 내가 세븐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간략한 필모그래피가 대단합니다. 95년도에 세븐을 찍고 96년도에 엠마 영화도 괜찮거든요. 그게 네네. 굉장히 예쁘게 귀엽게 나옵니다. 포스터에 그 원샷 딱 받아서 그렇죠. 할 쏘는 포스터 버전도 있고요. 그렇죠. 96년도에 엠마 그리고 98년도에 무려 위대한 유산 그 저희 나라의 유명한 영화가 벌써 네 편인데 98년도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즈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영화 그리고 또 위대한 유산 에다노크랑 네. 위대한 네. 유산 찍었죠. 초록색 원피스 아 투피스였죠. 네. 그렇죠. 네. 그 원피스 그 투피스 디자이너 혹시 기억 날랑말랑 잘은 모르지만 도나카란 뉴욕 정도 아닐까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98년도 또 퍼펙트 머더라고 있었고 아 그건 또 제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슬라이딩 도어즈랑 같은 연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었던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거의 아. 여자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엠마랑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두 개가 좀 약간 중복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 입고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99년도 리플리까지 아, 리플리 예. 더 영화 원제목은 아마 미스터 탤런티드 리플리였나 하여튼 그렇게 길었는데 저희 네네.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긴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리플리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렇죠. 리플리가 사실 리메이커 네. 영화인 걸 알고 계셨나요? 네네네. 예. 그 옛날에 그 알랑돌롱 나왔던 태양은 가득히의 그 리메이크 아, 원제목도 참 좋죠. 태양은 가득히 예, 맞나요? 하여튼 그 알랭드롱 나왔던 그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인데 리플리까지 해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99년도 후반까지 진짜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기네스 벨트로가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서 연기력을 또 그 각종 수상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즈에서는 그 유러피안 영화제 여우주연상인가 그것도 받았었고요. 어쨌든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죠. 이 영화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했지만 연기도 잘했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죠. 98년도 같은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도 여자 주인공 했는데 무려 이게 98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제도 안 보는데 그냥 네. 외국 거. 어쨌든 네. 이 이제 저희 영화가 첫 번째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네. 도어즈에서 기네스 베트러가 이제 유러피안 필름 어워드 여자 이제 각본상 요게 각본상을 탔네요. 그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도 연출하시고 각본도 쓰셨거든요. 아 시나리오 네. 자체도 그 영화 저는 뭐 편집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지하철을 탔을 경우 쫙 보여주고 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타지 못했을 경우로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계속 교차되어서 보여지죠. 네 그런 걸 좀 복잡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걸 좀 헷갈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랄까 기네스 베트러 헤어스타일로 그걸 좀 구분해 주죠.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되죠? 덜 헷갈리죠. 이제 각성을 빨리 한 경우가 이제 머리를 네. 빨리 자르죠. 예. 네. 저는 그 단발머리에 쇼커트 해서 그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너무나 그 학창 시절 레리에 밖에서 아 너무 예쁘다. 날씬하고 예쁜데 연기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씬하고 가지고. 예, 날씬하죠. 네. 아, 그리고 예. 그 정말 날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히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레스토랑 서빙할 땐가요? 아니면 샌드위치 배달할 땐가요? 하늘색 네. 셔츠를 입는데 아 역시 넉마를 걸쳐도 예쁘다. 저렇게 뭐, 탁말라야지만 네. 셔츠핏이 저렇게 예쁘구나. 네, 네, 그리고 그때 네. 이제 양갈래 머리를 밑으로 닦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산뜻하게 네, 잘 뭐, 어울렸죠. 쇼커트를 해도 예쁘고 뭐 네. 20대 그때 뭐 안 예쁘나 안 예쁘나 네. 한창 예쁜 시기에 또 아 너무 경력도 좋고 해서 네. 기네스 패트너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때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헐리우드에는 참 많은 금발 배우들이 있다. 하지만 진짜 금발은 나뿐이다. 아이고. 아우 제가 지금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 단어 무의식적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아우, 근데 그런 자부심은 아니 이 영화들을 보니까 아, 그렇게 네.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앞에도 예쁘긴 참 네, 예뻤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이제 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화에서 아무래도 가볼게요. 예, 그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까요?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헬렌과 제임스가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제임스가 먼저 첫눈에 반했죠. 이제 네. 첫눈에 우연에 걸쳐서 어떤 우연에 걸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임스에게도 헬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중이 그렇지만. 근데 그게 한국적인 정서라 보면 참 나쁜 놈이죠. 예, 헬렌은 정작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 정말이죠? 이러고 넘어가던데 한국에서는 뭐 젤이나 예. 제임스나.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나는 거짓말 보통 이제 변명을 할 때 들어보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너한테 이제 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이고 네. 또 지읒 2탄 나올 뻔했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우연에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그리고 시련을 겪고 이제 해피 엔딩으로 가는 요게 이제 보통 말랑말랑한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순차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리셰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맥락에서 추천드릴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같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노팅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다음 가서 코셀로인가요? 그 노팅힐도 노팅힐 영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어쨌든 노팅힐도 괜찮았고요. 네. 그 미국 영화 중에 세렌디피티. 아 세렌디피티가 제가 또 공교롭게도 우연 보셨나요? 최근에 네. 또 한 번 더 봤죠. 예, 세렌디피티도 전혀 의도치 않았던 두 남녀가 우연하게 만나서 나중에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7년인가 걸리죠? 예. 그렇죠. 이제 요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영화 중에 또 헤드 오버 힐즈라고 있습니다. 헤드 오버 힐즈. 처음 들어요. 요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 더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다면 미스터 플라워라고 요것도 이제 90년대 좀 약간 옛날 영화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비디오 가게 맞아요. 네, 이것도 비디오 가게 영화예요. 포스터만 기억이 나요. 그 맞아요. 보랏빛 네. 도는 그 꽃밭에서 여자가 하얀하게 머리카락 네. 날리면서 웃고 있던 그 포스터. 네, 남자 여자 같이 이제 뭐 안고 있고 그런데 여기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나오는데요.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이 영화가 그건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구나. 네, 엄마. 크리스찬 베일이고 크리스찬 슬레이터라고 90년대 좀 괜찮았던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이게 미스터 플라워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남자 여자가 남자가 꽃집 하나요? 꽃집 아니에요. 꽃집합니다. 아, 네. 꽃집. 그래서 미스터 플라워인데 네. 한국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Bed of Roses라고 해요. 이제 막 꽃들이 펼쳐진 그걸 장미의 침대? 네, 장미의 침대인데 장미의 침대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Mr. Flower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굉장히 잘 통했네요. 제목만 듣고도 꽃집 남자구나 제가 또 알아차렸습니다. 꽃을 든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꽃을 든 남자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심플하게 Mr. Flower라고 해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영화를 이제 좀 더 보고 싶다. 뭐 만약에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좀 시간도 때울 겸 옛날 영화 조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노팅힐, 미스터 플라워, 세렌디피티, 헤드 오브 보일즈 이렇게 네 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 좀 무거운 거 이제 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선택의 갈래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잘 되는 그런 약간 역경이 있고 변수가 많은 약간 조금 더 긴장감 있는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영화 중에 혹시 나비 효과라고 기억하시나요? 아, 유명하죠. 예, 애슈튼 커처 나왔죠. 네, 예. 저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예, 나비 효과라고 또 있고 이게 이제 뭐 약간은 좀 주제적으로는 다른데 저는 슬라이딩 도어즈를 보면서 그 중국 영화 중에 진용이라고 있습니다. 진용. 엄마 처음 듣습니다. 예, 진용이라고 정서동 감독의 90년대 작품인데 아니 90년대 도대체 몇 살이셨는데 이런 영화를 보셨나요? 예, 저는 그 영화를 좀 비디오를 이제 볼 수 있는 나이였다. 90년대 저는 근데 그 슬라이딩 도어즈를 보면서 왜 진용이라는 영화를 생각했냐면요. 그 이 진용이 장이모 감독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이모 감독의 배우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희소 가치가 있죠. 장이모와 공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진용이. 공리 언니 정말 좋아합니다. 그 도토리 작가님도 이거 제가 주거리 말씀드리면 아마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봤던 영화일 것 같은데 아 저는 저 제 어렸을 때 저의 어린 시절을 지배한 중국 영화라고 하면 그 삼류 B급 강시 영화였죠. 저는 이제 진용을 볼 그 레벨에 되지 못했었고요. 어쨌든 진용에서도 두 남녀가 굉장히 몇천 년 전에 만났다가 좀 잘 어떤 시련이 있어서 현세에 환생을 해서 만난다는 그런 건데 뭐 앞서 말씀드린 로맨틱 코미디물이랑 이거에 이제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잘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추천작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안에 또 너무 지겨우실까봐 조금 약간 좀 가벼운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슬라이딩 도어즈에서 먹방이 또 저는 좀 먹방이라고 하던 음식이 저는 컨테이너 좀... 아주 귀여운 밀크쉐이크 가게가 나오죠. 아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이렇게 유리잔에 밀크쉐이크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꼭 그 밀크쉐이크가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달라스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이 있었죠. 그 달라스 달라스에서 그런 밀크쉐이크를 팔았었어서 그거를 좀 몇 번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슬라이딩 도어즈 보고 나서 어쨌든 그 헬렌이 배달하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랑 밀크쉐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날 샌드위치랑 사 먹었습니다. 저는. 근데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샌드위치는 한국에서는 좀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영화에 나오는 샌드위치에는 칠면조가 들어가고. 예, 그렇죠. 한국에 칠면조 있습니까? 그 별 다방 거기 가면 또 고가로 사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 먹는 건 뭐 영화 보면서 뭐 나도 뭐 저런 옷 좀 입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저는 기네스 펠트로 입고 나온 옷이 다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영화 딱 처음에. 아침에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헬렌으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급박하게 준비하다가 커피잔을 그 페이퍼백이라고 하죠. 외국의 그 가벼운 아, 맞아, 맞아. 책에다가 커피를 끼얹게 되는데 그 책이 뭔지 그냥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또 어머! 알아오셨어! 그게 그... 그거였다. 하퍼리의 앵무새 쪼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퍼리가 그 앵무새 쪼개기 수십 년 지나서 얼마 전에 후속편이 또 출간이 됐죠. 그랬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그냥 취임새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엔딩 크레딧 엔딩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엔딩 크레딧의 주제곡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엔딩 그렇죠. 크레딧 보고 놀라셨죠. 굉장히 익숙한 노래, 저의 또 그 수험 시절을 지배했던 노래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나요? 네. 사실, 에미넴이 2000년도 뭐 중후반, 아니, 그 2000년도, 90년도 후반부터 해서 뭐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Dear Stan으로 시작하는 랩이었던가요? Dear Stan. 맞죠, 맞죠. 거기서 이제 피처링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곡을 샘플링해서 이제 삽입한 형식으로 이제 스탠에 나왔던 다이드의 원곡이죠. Thank you가 나오죠. 그 저는 너무 익숙한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토리 작가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대학교 때 우리 알반 PD님이랑 같이 영화를 집에서 그 당시에 또 이제 비디오 플레이를 많이 그렇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알반 PD님 같은 경우는 영화를 감상하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랬나요? 네. 자, 1번 비디오를 빌려와서 집에서 한번 초벌구이 한번 하루하루 봅니다. 하루하루 그냥 훑어봐요. 아무 생각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정말 편견 없이 볼 수 있어 그게 좀 좋습니다. 초벌구이를 살짝 한 다음에 이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큰 방에서 비디오를 초벌구이 하고 2번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벅스 뮤직이 굉장히 네, 그렇죠. 그 음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 해서 비 뮤직이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 이제 뮤직을 재생을 시켜서 영화의 OST를 1번부터 끝번까지 한번 쫙 또 그 영화 음악을 또 초벌구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까지 음악까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차 그 네. 음악을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영화를 자세하게 한번 되짚어 보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3단계를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다이도 노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인지도가 있는 노래라서 저도 알았지만은 저도 사실 웬가나 뭐 영화 음악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스탠에서 다이도의 그 음악을 처음 들었는데 스탠이 워낙 무겁고 어두운 곡이라서 아 참 그 딴소리를 좀 하자면 스탠 뮤직비디오 그 남자 주인공 누구죠? 데몬사와 그렇죠. 그 데스티네이션을 찍었죠. 아기 요령 캐스퍼가 이제 인간으로 변했을 때 아주 미남 소년으로 변했는데 그게 데몬사입니다. 그 캐스퍼 저는... 막 흰색 그거에서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 너무너무 이쁘게 잘생긴 남자 아역 배우가 있는데 데본사화가 커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데본사화를 처음 본 게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로 데본사화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그것도 저도 몰랐네요. 아주 재밌게 잘 봤었죠. 근데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 땡큐라는 노래는 사실 이 슬라이딩 도어즈 OST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다이도가 당시 그 이제 지금은 헤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일상이 아주 그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이제 뭐 이제 하나 당신이 있어서 좀 고맙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노래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가사도 그렇죠. 너무 튀지 않고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미건조한 나나나나 예 그렇게 되죠. 그 저는 뭐 음악을 이제 즐겨 듣기를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즈를 만약에 2016년도에 제작을 만약에 제가 감독이 돼서 제작을 한다면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는 어쨌든 사랑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에 대한 생각은 진짜 너무 60억 인구 다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랑이라는 거. 예. 저는 근데 또, 뭐,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greatest of love 어쩌고 하는데, 네.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사랑, 이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유투의 워크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유투가 2001년도에 그거 발매한 앨범인데 이 앨범 마케팅을 너무 잘한 게 유투 앨범 표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단 한 장의 앨범. 자기들이 입으로? 지입으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가사가 제가 지금 안 되는 발음을 좀 불러드릴게요. 그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참 쉽지가 않다. 사랑이란 것은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짐이다. 너는 그거를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Love is not the easy thing. The only baggage you can bring. It's all that you can't leave behind. 이러면서 지금 되게 영국 발음 can't 예 악스파드 예. 영국 발음 악스파드 그 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투의 워크온을 헬렌이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에서 나왔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고 헬렌이 이제 그 옛날 남자친구 완전히 잊고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좀 막 이렇게 빠르게 돌아 이제 진행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그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4등인가 했던 도토리라고 있습니다. 도토리 밴드의 Over You. 제 이름과 좀 발음 비슷하네요. 도토리. 예, 그렇죠. 도토리. 영어 이름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예, 그 크리스 도토리인데 자기 밴드 이름을 이렇게 번잡이 자기 이름 따서 밴드 이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도토리의 Over You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남친을 극복하고 이제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뭐 이런 그렇죠. 거. Over You. 모든 구남친은 마땅히 사라져야. 예, 고 이 두 음악이 영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음악 추천까지로 막 얘기가 너무 넓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즈 그 로저 이버트라고 이제 그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 개인적으로 조금 싫어하시는 뭐랄까 뭐 평론가든 어차피 저희처럼 자기들의 감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직업이니까 저는 별 뭐 생각은 없는데 로저 이버트가 이제 타게 하시기 전에 타게 예, 이런 분들도 타게라고 해 타게 아우 네 로저 이버트가 이제 얼마나 그, 존중하시는지 그 단어로 예, 알 수 있습니다. 로저 이버트.com에 들어가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즈 검색해 보니까 별을 아 좀 짜게 주셨더라고요. 두 개밖에 안 두 다섯 주셨다. 개가 만점인가요? 예, 다섯 개짜리 아직 보질 못했네요. 아, 그 참고로 그 센과 치히로는 4개까지 주셨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많이 주셨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이돌 땡큐를 이제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감하면 좋겠지만 네, 저작권이 또 무섭습니다. 저작권이 무서워서 저희는 때문에 무자본, 무대본 두 가지가 없이 시작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영화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법에 뭐 저촉되는 건가 피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게 계신가요? 자, 처음으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우리 피디님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곁다리로 끼어서 한번 아 그렇습니까? 네. 추인세만 넣어가면서 녹음을 해봤는데 사실 자, 도토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달변이시고 저는 눌변입니다. 아, 눌변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눌변. 네, 네, 말을 좀 잘. 네. 그냥 오랫동안 아주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계획을 하고 좀 성급하게인가요? 어떤가요? 네. 한번 실천에 옮겨봤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네, 그렇죠. 네.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죠? 너무 안지루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네, 그냥 평소 얘기하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뭐 첫 방송이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예, 다음 자, 두 번째 잠깐 저희 네, 첫 방송 목표가 있죠? 그런가요? 조회수? 조회수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자, 10명만 돼도 예, 두 자리입니다. 조회수 뭐 팟캐스트는 저희가 이제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한 상황이라서 모르겠지만 그게 네, 서브스크립트라고 하죠. 이제 구독을 20분 이상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20분? 예. 10명만 돼도 구독자. 되는데, 구독자. 예, 뭐. 그렇죠. 서브스크라이브. 지금 저 눈에서 지금 야망이 드글드글한 거 같은데. 네. 저희 두 번째 팟캐스트도 이제 뭐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첫 네네,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알밤 PD였습니다. 네, 저는 도토리 도토리 작가였고요. 자, PD님, 저희 두 번째 과연 언제 녹음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영화 예, 미리 예고해 주시죠. 이제 예고를 해드린다면 블러드 다이아몬드 레오나 디카프리오 주연했던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해볼까 생각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이 네, 두 번째 영화 정하셨고요. 자, 저희 지금 네, 여러분 다들 이제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모르겠어. 예, 이 가을 다들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약간 어르신들 인사로 바뀌었는데 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RPD였습니다. 네, 저는 도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